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순관 애국 애족의 뜻과 불멸의 조국 통일 대강을 높이 받들고 자주 통일 위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아갈 때에 대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공동 성명을 지지해서 24일 차상보 재중조선인 총연합회 부의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